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이를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.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조조해져 새로운 태양이 떠